경애하는 최고 령도자 김정은 동지의 신년사를 지지해서 최근 전인디아 조선친선협회와 나이제리아 조선친선협회가 성명을,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위원장, 슬로베니아 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이탈리아 헤르모 김일성 김종일주의 연구 소조 책임자가 담화를 각각 발표했습니다. 성명과 담화들은 김정은 최고 영도자께서 하신 신년사는 조선인민에게 새로운 승리의 신심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면서 세계 진보적인 민들은 조선인민이 2017년에도 사회주의 강국 건설에서 보다 큰 성과를 거두리라고 확신한다고 지적했습니다.